사랑할 때도 너의 마음부터 먼저 걱정하는 걸. 이런 사랑 처음 알게 해준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. 어린 나이가 기만 하던 내게 넌 너의 세상을 전부 다 주었지. 사랑한다는 말은 네가 힘이 될 때면 나의 작은 온기로 널 안아주는 것.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의 곁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것. 처음 알게 해준 너에게 난 정말